내가 어렸을 때 한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했거든. 근데 고백도 하지 못하고 계속 그녀의 품에 돌다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녀에게 고백할 기회가 생긴 거야. 걱정도 많았고 불안하기도 했는데 그녀가 나의 마음을 받아줬어. 그때가 내가 제일 심적으로 힘들 때였었거든. 맞아. 그녀가 바로 자기야. 항상 아플 때나 힘들 때, 기쁠 때, 함께 해줬던 가장 소중한 사람이거든. 이번에 내가 혼자 살게 되면서 너무 아프니까 서러울 뻔했는데 우리 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 항상 함께 해줘서. 나 이제는 자기 정말 사랑한다 봐. 응? 맞다, 나 감기잖아. 자기한테 울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감기 걸린 것도 깜빡했잖아. 밖에다가 키스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네. 천천히. 천천히. 이러면 나도 아파.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한테 혹시나 감기가 옮을까봐 그래서 그래. 자기 포인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우리 자기.